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말다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를 계기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논리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단마루쿠 준비위원회가 최근 괴변 학원에서 결성됐습니다.